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미제는 조선에서 우리민의 국보적인 민족문화유산들을 무차별적으로 파괴 약탈했습니다. 묘향산의 보현사, 금강산의 장안사, 신계사 등 대부분의 절간들이 미제 공중비적들의 야수적인 폭격에 의해 파괴되고 수많은 유물들이 재가루로 됐습니다. 미제는 특히 금강산 4대 절간 가운데서 가장 크고 금강산에 있는 총 60여 개 절간의 중심이 됐던 유점사를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었으며 고산의 석왕사에 맹폭격을 가해서 쉰채에 달하는 웅디하고 호화스러웠던 건물들을 모조리 파괴했습니다. 모란동의 영령사에 있던 금부처와 정방산의 성불사에 있던 부처 등 절간의 유물들이 침략자들에 의해서 수많이 도난당했습니다. 야만의 무리들은 지역 우리나라의 국보인 강서 세무덤을 파헤쳐 창고로 쓰다 못해 령강군의 고분들을 감방으로 사용했으며 황해도의 안악고분에 수류탄을 마구 던지고 폭탄까지 떨구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와 함께 평양의 부병로, 성천의 동명관, 해주의 부영당, 개성의 남대문, 서울의 경희루, 광화문, 보신종각, 수원의 수원성을 비롯한 역사 유적들도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 시기 공화국 국방부를 강점한 미제는 평양과 원산, 함흥, 해주 등지의 6개의 역사 박물관을 모조리 파괴하고 여기에 보존되어 있던 6,700여 점의 가치 있는 역사 유물들을 포함한 수만 점의 문화재들을 약탈했으며 역사 자료들을 불살라버렸습니다. 또한 서울 경복궁 박물관에서 1,200여 점, 덕수궁 미술관에서 6,000여 점의 유물들과 전시품들을 파괴하고 빼앗아갔습니다.